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성과적으로 단행한 것을 지지하여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